선교지에서 일어난 이야기를 어떤 교수님이 쓰신 책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인도 농부가 있는데 이 파파야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인도 농부랍니다. 이 농부가 논에서 고단한 일과를 마치고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그 아내가 저녁 식사를 마련하는 중이라 시간을 보낼 겸해서 이 파파야가 마을 광장으로 나갔답니다. 그런데 다른 농부들이 그 어떤 낯선 사람 주위에 몰려들어 있었던 걸본 거예요. 배도 고프고 몸도 피곤해서 이 파파야도 땅바닥에 주저앉아서 도대체 그 사람이 무슨 소리를 하는가 가만히 들어보았답니다. 이 파파야는 인도 사람으로 힌두교인이었습니다. 힌두교인이었던 이 파파야는 그 힌두교의 신들이 한 3만 3천 정도의 신들이 있대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신들이 많은 거죠. 그 신들 가운데 이 파파야 역시 많은 신들을 알고서 그 신들에게 기도를 하는 그런 사람이었다 그래요. 그런데 어떤 낯선 사람이 이제 그 뭔가를 이야기를 하는데 그 사람의 이야기를 한 시간가량 길게 오랜 시간 들어보니까 그 사람이 새로운 신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내용이 가만히 듣고 있으니까 이 파파야의 마음에 이렇게 울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 나중에 이제 그 낯선 사람, 그 말하는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그 신이 누군지, 그 새로운 길이 무엇인지 물어보았답니다. 그리고 그 신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그 소식을 듣고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자리에서 영접 기도를 드렸다 그래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 파파야의 경우처럼 복음을 한 번만 듣고도 그리스도인이 될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음을 한 번만 듣고도 그리스도인이 될수 있을까요? 예, 그럴 수 있죠. 실제로 저도 대학교 다닐 때 이게 전도를 하고 또 지하철에서 이렇게 사형리를 가지고 1호선에서 그 당시 제가 인천에서 잠깐 살았는데 그 사형리를 가지고 읽어줘도요 영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참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실제로 이 파파야가 그랬던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셨다. 나의 생명을 위해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내 입으로 믿고, 그리고 내 입으로 시인하고, 내 마음으로 믿으면 그리스도인이 될수 있죠. 그리고 내 죄에 대해서 회개를 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그 삶을 예수님의 사람으로, 또 예수님은 자신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사람은 누구나 그리스도인이 될수 있습니다. 아마 이 저녁 시간에도 예배에 나와서 기도하고 또 찬송하며 예배하는 여러분들은 이 사실을 믿는 분들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맞습니까? 예, 낮 예배에는 여러 사람들이 옵니다. 그러나 저녁 예배, 또뭐 수요 예배, 이 예배를 이렇게 드리는 분들은 아무래도 그냥 의례적으로 오기는 쉽지 않으리라 봅니다. 아무튼 복음을 한 번만 듣고도 예수님을 믿을 수 있고 기독교인이 될수 있어요. 그런데 이 파파야의 경우를 보면은요, 그 이야기를 더 읽어보니까 이 파파야는 불과 한 시간 가량, 뭐 짧으면 짧고 길면 뭐긴 시간이지만 이 파파야가 들었던 예수님에 대한 복음은 대략 한 1시간 정도, 그렇게 길지도 않고 짧지도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그 시간에 사람이 들은 복음에 대한 내용은 사실 우리가 이제 추수감사절 주일 저녁 예배 때뭐 합니까? 아, 추수감사절이 아니군요. 우리 부활절 때 하군요. 제가 착각했네요. 우리 추수감사절 땐 찬양대회 하고 부활주일 때 성경 퀴즈 하죠. 예. 성경 퀴즈를 했을 때 아마 여러분보다 뭐 백전, 뭐, 백패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사실 별로 아는 게 없는 그런 사람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한 시간 정도 복음을 들어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해서 그리스도인이 됐다 하더라도 사실 그가 예수님에 대해서는 아니면 성경에 대해서 얼마나 알겠습니까? 아마 최소한의 지식에 불과해서 아주 간단한 성경 퀴즈도 통과하지 못할 그런 수준이었을 겁니다. 더군다나 이 파파야는요, 그의 평생을 힌두교인으로 살아왔습니다. 3만 3천이 넘는 신들을 믿고 그 신들에게 기도하고 또 그 문화와 그 종교적인 풍습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그런 이 파파야는 비록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했다라고 할지라도 실제로 그의 그 마음의 생각이나 그 행동, 몸에 본 습관, 그리고 그의 기본적인 신념들은 사실 힌두교의 신앙, 그리고 힌두교의 그 종교적 그 풍습, 또 힌두교에 대한 지식, 그것이 그가 예수님을 영접한 것보다 그 몸에 훨씬 더 많이 배어 있을 겁니다. 그냥 생각하는 거, 행동하는 거, 또 말하는 것이 그냥 자연스럽게 몸에 배어 있는 과거의 습관을 따라 생활하기가 쉬웠겠죠. 사실 그걸 버리기가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 이 파파야를 그리스도인 형제로 받아들인다면 혹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는 이 복음을 너무 값싼 은혜로, 값싼 복음으로 전락시키는 게 아닐까요? 혹 어떤 면에서는 이 파파야는 여전히 힌두교의 풍습과 신앙과 그 뭐 습관에 배어 있는 사람인데 예수님 한번 영접했다고 그를 그리스도인으로 받아들인다면 그리고 여전히 그런 풍습과 그런 행위를, 그런 말을, 그런 습관을 갖고 있는데 그를 그리스도인 형제로 받아준다면 이건 혹시 혼합주의 같은, 말하자면 기독교와 다른 종교를 섞어 놓은 듯한 그런 문을 열어주는 게 아닐까, 그런 우려를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그 파파에게 당신 이제 아는 게 별로 없고 이제 뭐 예수님 한번 듣고 영접했으니까 조금 더 필요합니다. 조금 가서 더 배우고 오세요. 아직 당신은 멀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그 파파야를 내친다면, 그리고 좀 준비돼서 좀 배우고 그리고 좀 갖춰진 상태에서 그런 상태로 오십시오라고 한다면 그건 또 그게 바람직한 모습일까? 여러분 어떠십니까? 제가 이렇게 이러지도 저러지도 또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애매한 그러한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우리가 한번 근본적인 질문을 이 시간 해보자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에 대해서, 크리스찬에 대해서 한번 이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하나님 나라와 크리스찬, 크리스찬이라는 말은 영어로 크리스찬은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죠. 그런데 크리스찬이 된다는 것,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한번 우리가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영어에서 이 크리스찬이라는, 이 크리스찬이라는 단어 때문에 사실 영어 그대로 썼어요. 이해해 주십시오. 이 크리스찬이라는 단어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명사로 쓰일 때는요, 말 그대로 크리스찬은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저나 여러분을 크리스찬이라 부르죠. 그리스도인이라 불러요. 그런데 명사의 의미만 있는 게 아니라 이게 형용사로도 쓰입니다. 형용사로 쓸 때는 무슨 얘기냐면 기독교적인 이런 의미로 써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크리스찬 라이프 하면 기독교적인 생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크리스찬 뭐 빌리프 하면 기독교적인 믿음, 뭐 크리스찬 비헤이비어 하면 기독교적인 행동, 이렇게 어떤 단어 앞에 크리스찬이라는 말을 쓰면 기독교적인 이런 말로 써요. 그러니까 두 가지 의미죠. 크리스찬은 같은 단어인데 똑같은 철자인데 어떤 의미가 있다고요? 하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의미가 있고 다른 하나는 그러니까 기독교인이라는 의미가 있고 다른 하나는 기독교적인, 기독교적인 이런 의미로 쓰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두 가지 그 쓰임새를 여러분 염두에 두고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럼 크리스찬이라는 말은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는 기독교인이 된다, 그리스도이니까, 크리스찬은 그리스도이니까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말할 수도 있고요. 다른 하나는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이 있다라고도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단어로 그리스도인, 크리스찬 하면 기독교인이 된다,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고 다른 하나는 그리스도인다운 것도 있다, 그리스도인답다라고 하는 표현도 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말을 하냐면요. 사실 파파야의 경우처럼 예수님을 믿어서 기독교인이 되었지만, 크리스찬이 되었지만, 그러나 파파야의 생각이나 행동이나 그 신앙의 어떤 기본적인 신념들은 여전히 기독교적이지 않은 점들이 있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힌두교의 풍습, 힌두교의 그 예배 형식, 힌두교의 그 문화, 그런 것에 이렇게 몸에 배어 있는 것들이 여전히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보면 이 파파야는 크리스찬이지만,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기독교인이 되었지만 기독교적이지 않은 것들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한번 이렇게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은 크리스찬이시죠? 자, 이렇게 물을 때는 뭐예요? 여러분은 기독교인입니까? 이렇게 묻은 거잖아요. 그렇죠? 아멘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크리스찬의 다른 의미, 여러분은 크리스찬답습니까? 왜 아멘을 안 하세요? 크리스찬다운 것도 있고 좀 이렇게 찜찜한 것도 있고 좀 아닐 때도 있고 뭐 그렇습니까? 지금 벌써 여러분들이 그 의미를 아시는 거예요. 크리스찬이라는 똑같은 단어를 쓰는데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기독교인이다라는 점에서는 뭐 저녁 예배에 나올 정도면 뭐 그렇다고 다 아는 뭐 그런 뭐 제가 고장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아멘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라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똑같은 말로 크리스찬답습니까?라고 할 때는 뭔가 좀 우리에게 양심이 있어서. 뭔가 아 내가 그럴 때도 있지만 아 그렇지 못할 때도 있는데 하는 이런 마음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 거예요, 말하자면.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시민이요, 그 나라의 그 백성이요, 그리스도의 사람이다라고 할 때는 이미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된 거예요. 그죠? 우리의 존재는, 우리의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우리에 대한 정체성은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볼 때 내가 그리스도인다운가, 기독교인다운가라고 할 때는 뭔가 좀 여전히 어떤 아 100% 그렇습니다. 아멘 하기에는 좀 뭐 뭔가 찜찜한 게 우리 스스로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보면은 크리스찬이십니까? 라고 말할 때는 우리 스스로가 뭘 지금 염두에 두고 있냐면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그리스도인이 되어가는 과정에 있다라고도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인이 되어가는 과정에 있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앞으로 그리스도인이 될 것이다 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요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그 아멘이 있어요. 확신이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말이나 우리의 행동이나 우리의 생각에는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그리스도인다워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매우 중요한 인식입니다. 그걸 알고 있다는 것은요, 참 복된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을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앞에 있는 그 성경 앞으로 넘기시면 320쪽 빌립보서 2장 12절입니다. 찾으셨나요?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어떻게 하라고요? 구원을 이루라 말씀하세요.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받았잖아요. 과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뭐라 그래요? 구원을 이루라. 이것은 현재로 말하고 있어요. 그것은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크리스찬이 되었어요. 과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크리스찬다운가라고 했을 때는 크리스찬다운, 기독교적인 그런 모습으로, 그런 삶으로, 그런 자람으로 되어져 가야 하는 과정이 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죠. 말하자면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야 할 과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앞으로 조금 더 넘어가서 에베소서 4장 13절을 보시겠어요? 에베소서 4장 13절. 자,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가야 할 과정이 있다라는 것을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운 모습들을 이루어가는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 모습이 완성된 위치가, 그 결과가, 그 마지막 최종점이 어디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온전한, 완벽한, 그런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장성한 사람으로 자라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이 그리스도인다운 그 삶을 빚어가는 목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이면서 동시에 우리가 지향하는 목표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우리는 성장해 가야 되는 사람들인 겁니다. 우리의 성장, 무엇이 성장해야 될까요?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그리스도인다움이 성장하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그걸 빌립보서에서는 구원을 이루라라고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4장 15절도 보시겠어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뭐라 그럽니까?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누굽니까? 머리니 곧 그리스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자라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목표로 자라가는 것이 우리 신앙의 성장의 목표입니다. 우리의 사람이, 우리가 세워진다, 사람을 세운다라고 했을 때 성장의 목표가 뭐예요?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으로 자라가는 거예요. 그 목표가 어디냐면 예수 그리스도까지, 그 장성한 분량에까지 도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이르도록 성령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시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며 성장케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가장 효과적이고 그리고 가장 밀도 있게 할 수 있도록 세우신 기관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바로 교회죠. 교회. 교회입니다. 교회가 바로 이러한 부름을 위해서 세움을 받았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좀 세분화해 보십시다. 기독교적이 되어 간다.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 간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간다라는 것을요. 조금 우리가 손에 잡히는 좀 더 구체적인 그러한 내용으로 세 가지 변화를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나는 자라간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어떤 모습을 보면, 어떤 그 모양새를 보면 내가 자라고 있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가? 세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뭐겠습니까? 가장 눈에 두드러지는 건 뭘까요? 행동의 변화입니다. 행동의 변화. 내가 그리스도인 다워진다는 점에 있어서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내가 자라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행동의 변화입니다. 자, 오늘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셔서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 9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1장 9절. 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예, 거기 보시면 지금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의 행동의 변화를 우리가 구절에서 볼 수 있어요. 어떤 변화입니까? 이 성도들이 그 전에 이방인이었고 우상을 쫓는 사람들이었는데 뭐라 그럽니까?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를 사람들이 말한다. 이 얘기예요. 어떤 행동의 변화가 있습니까? 그들이 우상 앞에 예배하고 우상을 향해 기도하던 이 사람들이었는데 이 사람들의 행동이 바뀌었어요. 우상을 예배하고 우상을 향하여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께 나와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며 섬긴다. 행동의 변화가 있죠. 이것이 그리스도인다운 변화의 첫 번째 모습입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를 우리가 잠시 좀 이해를 하면은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은 그야말로 죽은 우상을 숭배하던 옛 생활에 젖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행동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 당시에 데살로니가 시에는요, 디오니소스라고 하는 종교와 카비루스라고 하는 종교 두 가지 그 신비 종교가 있었다 그래요. 학자들에 의하면. 디오니소스 종교는 참 이걸 종교라고 해야 될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죄송합니다. 이 디오니소스 신이 이 쾌락의 신인데 이들은 남자의 성기를 상징으로 삼는답니다. 그리고 그 성적인 만족을 통해서 이 디오니소스 신을 예배했다 그래요. 이걸 종교라고 해야 될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걸 신으로 종교로 믿고 예배하고 그걸 즐기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게 디오니소스 종교였어요. 특히 그러한 신을 섬기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신들은 그 디오니소스 신을 섬김으로 힘을 얻는다 생각했고 그래서 자연이 어떻게 되겠어요? 성적으로 문란할 수밖에 없었죠. 그게 당시에 사람들의 종교 관행이었어요. 그러면 그걸 종교로 믿고 그런 행위들을 거침없이 하면 이 사람들이 어떻겠습니까? 이런 신앙을 갖고 있던 사람이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야 돼요? 그 행동이 여전히 그러고 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과연 그 사람을 기독교인답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혹시 그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었다라고 할지라도 그러한 행동과 그런 종교적인 습성에 그대로 젖어 있다면 행동의 변화가 없다면 그리스도인답다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크리스찬이라는 말은 맞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리스도인답다라고 하기는 어렵겠죠. 그런데 뭐라고 그래요? 9절에 그런 걸 버렸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만 있는 게 아니라 그 과거의 우상들을 따르던 그 행동을 버리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복음을 받아들인 데살로니가 성도들은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다는 점에서 그들의 과거의 행위들을 버렸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그 도덕적으로 문란한 삶을 청산하고 변화된 그러한 삶을 살았다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것이 그리스도인다운 변화의 면모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행동의 변화가 있어요. 가령 이런 겁니다. 우리 과거에는 조상에게 절을 했잖아요. 그런데 기독교 신앙을 가지면서 참 이것 때문에 많이들 어려워하는 분들도 있죠. 지금도 그런 분들이 있을 겁니다. 조상에게 절하는 걸 조상에게 하지 않는다. 행동의 변화입니다. 가령 술이나 뭐 담배나 도박 이런 거 끊는 거. 이런 거에 임박혀 살다가 이런 거 끊는 거 행동의 변화입니다. 교회에 정기적으로 출석하지 않던 사람이 교회에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감사의 표현으로 정기적으로 출석한다면 행동이 변하죠. 세례를 받고 성찬 예식에 참여하며 그리스도의 성례에 함께 동참하는 이런 행동의 변화, 이런 것들이 그리스도인다운 면모들을 갖추어가는 것이죠. 이런 행동의 변화가 크리스찬이 되었다는 구체적인 증거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이렇게 생각하지는 마세요. 이런 행동의 변화가 있으니까 아, 이 사람은 신앙의 어떤 고백이나 또 우리가 말하는 처음에 고백했던 사도신경과 같은 이런 신앙의 내용들을 믿지 않으면서 그냥 그런 행동의 변화만 있다고 해서 과연 그럼 또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답다라고 말할 수 있는가? 뭐 그런 점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강조하는 것은 이런 내가 크리스찬이다 라고 했을 때는 그거에 또 행동의 변화가 마땅히 따를 수밖에 없고 그래야 한다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기독교적이 되어간다, 크리스찬이 되어간다, 크리스찬답다라는 것은 이렇게 예수님을 목표로 그리스도인 사람으로 자라가는 과정이 있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 변화가 있습니다. 그건 어떤 거냐면 믿음의 변화가 있습니다. 믿음의 변화. 행동의 변화가 있고요.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의 변화가 있고요. 두 번째는 근본적인 믿음의 변화가 있습니다. 근본적인 믿음의 변화. 10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10절. 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10절에 뭐라 그럽니까?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곧 예수 그리스도시죠? 하늘로부터 다시 강림하실 것을 기다린다.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이거는 뭐예요? 그걸 믿지 않으면 기다리지 않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본적인 믿음이 바뀐 거예요. 이건 행동의 변화로 나타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제 하늘로부터 다시 강림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 그 믿음이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있었던 겁니다. 근본적인 믿음의 변화가 있는 것이죠. 이것이 의미가 있는 것은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데살로니가 시에는 당시에 유행하던 두 가지 신비 종교가 있다고 그랬죠. 하나는 디오니소스 종교고 다른 하나는 카비루스 종교라고 하는 건데 이 카비루스 종교가 이것과 관련돼 있어요. 이 카비루스 종교에는요, 이 카비루스라고 하는 신이 무참히 살해되었답니다. 그들의 그 이야기에 의하면. 그런데 그 카비루스의 동생이 이 카비루스 신을 떠받들면서 성대하게 제사를 지냈다는 이야기가 이 데살로니가 시에 전해져 왔대요. 그래서 그 동생들이 데살로니가에 큰 산이 있는데 그 산 밑에서 그 형 카비루스 신을 묻었는데 언젠가 이 묻은 카비루스 신이 다시금 부활해서 데살로니가 시로 돌아와서 살아날 거다라고 하는 그런 신화가 그들에게 있었대요. 우리가 들으면 참 허무맹랑한 뭐 그런 이야기 같지만 그런 신화를 기본으로 하는 종교가 이 카비루스 종교였어요. 그런데 이건 역시 데살로니가의 사람들에게 많은 사람들이 그걸 믿었다 그래요. 그도 그럴 것이 왜 이걸 이렇게 보면 어쩌면 좀 허무맹랑한데 근데요 믿지 않는 사람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는다는 얘기를 들으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들도 그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걸 되게 허무맹랑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시의 사람들이 왜 이런 카비루스 신을 따르고 있었냐면 사실 과거는 더 이 외세의 침입이 많잖아요. 그래서 전쟁이 있고 자신들의 그 목숨이 어떻게 언제 위기에 처할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시에 사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그 안전을 보호해 줄 누군가 어떤 신을 의지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신이 카비루스라고 하는 이 신이 이 데살로니가 큰 산 밑에 있어서 그가 이제 부활해서 우리를 지켜줄 거다라고 하는 이런 일종의 소망들이 열망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 분위기가 이 데살로니가 시에 있었던 것이고, 그리고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 가운데에는 이방인 가운데 이런 신앙의 영향이나 뭐 그런 이야기, 그런 풍습, 여기에 뭐 영향을 받은 사람이 없지 않겠죠. 그런데 지금 뭘 믿는다고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 똑같잖아요. 그렇죠? 카비루스 신이 믿는 그 카비루스 신의 이야기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서 다시 강림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는 이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믿는 이들이 있었던 게 아니라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그걸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카비루스 종교의 그 신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근본적인 믿음의 변화가 이들에게 있었던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 그리스도인 다워진다라고 하는 것은요, 근본적인 믿음의 변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신경을 예배 때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사도신경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여러분, 그 사도신경을 읽거나 암송하거나 하실 때 그 의미들을 하나하나 좀 생각해 보세요. 사실 거기에 표현된 내용들은요, 다 기적입니다.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들이에요. 그러나 놀라운 기독교의 진리들이 담겨 있는 겁니다. 이 사도신경을 고백한다는 것, 그냥 그것이 어떤 주문이 아니라 내가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그 신앙의 내용들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믿고 또 그것을 고백, 내 말로 표현한다는 것은요, 이것은 근본적인 믿음의 변화가 없으면 어려운 일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들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거부하신다면, 그 고백들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믿지 못하신다면, 그렇다면 기독교 신앙인다운 그런 삶을 이루어가는데, 말하자면 크리스찬다운 그런 삶을 이루어가는데 어려움이 있겠죠. 올바른 믿음은 뭡니까? 죄를 회개하고 구원에 이르는 그 과정에 필수적인 것이죠. 그것이 올바른 믿음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갈 필요가 있는데요. 이거는 조금 어려운 이야기가 될지 모르겠어요. 자, 그리스도인 다운, 크리스찬답다라고 했을 때 그 첫 번째 변화는 뭐였죠? 행동의 변화였죠. 두 번째는 뭡니까? 믿음의 변화예요. 근데 세 번째, 더 근본적으로, 더 심층으로, 행동은 겉의 모습이잖아요. 믿음은 우리의 그 속에 있는 거죠. 근데 그 더 속으로, 더 심층으로 들어가면 뭐가 있냐면 세계관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좀 어려운 표현인데 세계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세계관이라는 건요, 이 사람이나 세상이나 모든 것에 대해서 갖고 있는 근본적인, 아주 기본적인, 아주 근본적인 그 신념들을 세계관이라 그래요. 가령 뭐 이렇게 이해하면 좋죠. 우리가 그 사도신경에 말하는 것처럼 세상을 누가 창조했고, 죄는 어떻게 들어왔고, 이 세상의 그 고통은 왜 생겼으며, 그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무엇이고, 또 죽음은 어떻게 도달했고, 죽음 이후의 그 세계는 어떻고, 그리고 그 죽음에서 구원받는 길은 무엇이며, 이런 우리가 믿고 있는 그 신앙의 내용들, 그 밑바닥에 가장 기본적인 신념들을 모든 사람이 다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그걸 꼭 말로 표현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이야기하다 보면 그게 드러나요. 뭐 이 정도만 할게요. 지금 너무 많은 걸 하면 너무 어려운 것 같아서 이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 파나마에 와우나나에 파송된 한 선교사님이 현지 교회의 그 지도자들에게 그리스도인이 되면 무엇이 제일 좋은가 물어보았답니다. 이건 실제 이제 선교사님의 그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책에서 본 내용인데, 그러니까 그 이제 와우나나라고 하는 그 원주민 그 부족의 지도자들이에요. 그 지도자들에게 선교사님이 이제 물은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이 되면 무엇이 제일 좋습니까? 어떤 지도자는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우리가 이웃 부족과 늘 사이가 나빠서 싸웠는데 예수님을 믿으면서 평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런 대답을 했다 그래요. 또 어떤 지도자는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서로 교제하는 것이 너무 즐겁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다 그래요. 그래서 그 선교사님이 또 아 솔직하게 무엇이 좋냐? 또 다시 물었답니다. 그런데 어떤 지도자가 이렇게 대답했다 그래요. 나는 새로운 능력을 얻게 돼서 너무 기쁩니다. 이런 대답을 했대요. 근데 여러분 잘 듣고 아멘하셔야 돼요. 아니 새로운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 건 맞죠. 그렇죠? 그런 점에서 만데 지금 요 지도자의 경우는 어떤 그래서 그 선교사님이 그 지도자에게 다시 물었대요. 그러면 그 새로운 능력이 뭐예요? 물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 물었답니다. 그런데 그분이 뭐라고 대답하셨냐면 이렇게 대답했다 그래요. 당신이 어떤 왼수 같은 사람을 해치고 싶은데 기도회에 가서 그 사람 바로 앞에 앉으면 나중에 뒤로 돌아 무릎을 꿇고 상대방의 코앞에서 기도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때 당신의 입으로 구속, 구원, 아멘이라고 소리치면 그 사람이 아프게 될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이게 가당이나 한 얘기입니까? 이 지도자가 갖게 된 새로운 능력은 뭐예요? 이건 말도 안 되는 말하자면 무속신앙에서 할 수 있는 그런 행위를 새로운 능력이라고 이해한 거예요. 이렇게 말했을 때는 이분이 이렇게 말했을 때는 뭡니까? 이분이 이 지도자가 갖고 있는 그 밑바닥에 가장 밑바닥에 갖고 있는 기본적인 신념은 바로 그 기도를 통해서 누구를 저주하고 그를 아프게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마음에 그런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그런 걸 이제 아주 그 사람의 생각에 아주 심층에 있는 그런 믿음을 세계관이라는 이거는 전혀 기독교적이지도 않고 이거는 오히려 사단적인 거죠. 어느 남인도 마을에 가면은요 모든 크리스찬들이 자기 집에 흰색 페인트로 큰 십자가를 그려놓는 걸 볼 수 있답니다. 얼마나 신앙적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선교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처음에 그걸 보면 아 신앙이 좋구나. 신앙을 증거하는 표시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설명을 들어보니까 그 십자가는 그들의 전통 종교에서 사악한 존재로부터 자기를 지켜주는 강력한 표시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그려놓았다 그래요. 자, 그러면 그게 뭡니까? 부적이죠. 모양은 십자가인데 부적으로 쓰고 있는 거예요. 이게 벌써 그 어떤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 밑바닥에 십자가를 그려놓으면 사악한 존재로부터 보호를 받는다. 이거는 기독교 신앙이 아니죠. 지금 말씀드린 이 그 와우나나 그 부족의 지도자의 이야기나 이 남인도 마을에 있는 이 십자가 이야기나 이건 이제 선교사님들이 실제 그 경험한 이야기를 들려주신 건데 두 경우 모두 보면은요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고 크리스찬이라라고 하는 사람들인데요. 그런데 이 두 경우는 어떻습니까? 기독교를 일종의 무속신앙처럼 말하자면 기존에 갖고 있던 신앙의 더 강력한 힘을 표현하는 신종 마술과 같은 신종 새로운 신 정도로 그렇게 해석하고 있다는 거죠. 그건 바람직하지 않죠. 아니 바람직한 것이 아니라 이거는 미신적이고 사단적인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 하더라도요 어떤 행동의 변화가 기독교적인 믿음이 아니라 전통 종교의 믿음에 기초하고 있으면 그 행위는 형태는 기독교적이라 할지라도 그 믿음 그리고 그 밑에 깔려 있는 그 세계관은 뭐예요? 이교적인 겁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그런 점들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어요. 반대로요, 예수님을 믿는 신앙은 있는데 행동의 변화가 없을 경우 여러분 이건 어떻게 이해할까요? 예수님을 믿는 신앙은 있어요. 그런데 행동의 변화가 없어요. 그것을 야고보 장로께서 뭐라 그래요? 거짓 신앙일 수도 있다. 그렇게까지 말을 합니다. 또 기본적인 기독교 신앙에 대한 믿음도 있고 행동의 변화도 있는데 아까 그 원주민과 같은 그 깊은 심층에 있는 그 기본 신념이 변하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볼 때 복음이 뒤바뀌어 버릴 수도 있습니다. 기독교의 모양은 있지만 정말 그건 알맹이가 없는 혼합 종교로 빠질 수도 있는 거죠. 오늘 우리는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두 의미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는 기독교인이 된다라는 의미고 또 하나는 기독교적인 그리스도인다운 그 자람과 변화의 과정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크리스찬으로서 저나 여러분 우리들은요 구원을 받은 자로 이 땅을 살아가죠. 그리고 우리는 또한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재림하실 그날에 우리의 구원은 완성될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의 일생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도달해야 할 목표가 있다라는 것을 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미 그리스도인이요 우리가 신앙의 고백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되게 믿고 따르고 있는데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그것을 기초로 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람의 과정을 우리는 지향적인 목표다. 우리가 계속해서 지향해야 할 신앙 성장의 목표라 이렇게 삼을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러한 목표를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함께 세워가고 또 함께 자라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함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이 공동체로 부르셨고 우리 교회는 그런 점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다운 그 장성의 분량에 이르도록 그렇게 서로를 격려하고 또 서로 교훈하며 하나님의 말씀과 또 기도로 세워가야 할 줄은 믿습니다. 행동의 변화 또 믿음의 변화 더 근본적으로는 세계관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크리스찬으로서 크리스찬 라이프를 그야말로 기쁘고 또 감사의 열매로 맺어가는 저와 우리 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